통째로 가져도 배가 고플 테지만 들판과 밤하늘 친구들이 있는데 9월 더 가져야 웃을 수 있을까.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 삶은 축제이기에 충분해. 춤추는 남부심엔 밤하늘과 함께 춤춰. 내가 패배할 걸세. 우리의 몸뚱인 무기가 아닐세. 마음껏 울고 있는 힘껏 버티고 하지만 웃으며 그렇게 살고파.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 삶은 축제이기에 충분해. 춤추는 남부심엔 밤하늘과 함께 춤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춤추는 남부심엔 불꽃과 함께 춤춰. 날 쉬게 해주는 그 길을 걸을래. 말 없는 이에게 더 길을 기울이고 강한 것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고통스러운 욕